다시 시작이야 내 꿈을 찾아 yeah. 인생은 포커페이스 기다리지 말고 행져 지금을 즐겨봐 Everybody come on say ho A to Z up and down 이리저리 shake it oh no 조금을 줄게 봐도 틀에 갇힌 곳 속에 내가 보여 나를 위로하면 또 술을 마셔 자유롭고 싶어 나 홀로 왔어 뻔뻔함으로 세상과 싸워도 결과물에 난 비웃음 뿐이고 내 꿈에 관한 또 이들에 대한 책임감에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So keep moving until I die Just take on the heat and keep your head high 걱정 안 해 cause I ain't no quitter 다시 일어서 with all my pride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난 실패를 발판으로 맨 땅에 헤딩해 눈을 부릅 뜬 채 내게 필요한 건 또 다른 시도 No shit 내가 선택한 이 길 후회는 없어 겁날 것도 없어 I'm so fine 가진 전부를 걸어 Do it right now 내겐 꿈이 있어 지켜봐 Money, luxury, my car Beautiful lady 언젠가 나에게 있어